구겨진다 내 맘 저 깊은 곳 구석으로 밀어 집어넣는다 꺼내지도 다시 펴볼 수도 없을 만큼 구겨 넣자 네가 웃으면 내가 다시 또 내 마음을 꺼내 읽어 보여줄까봐 더욱더 깊이 혹 그게 다 안 된다면 내 마음 죽어도 좋은 널 향해 적었던 내 맘 읽어내려가 볼까봐 혹시 그러면 모든 게 변하진 않을까 나 잠시 그런 꿈 꾼다 처럼 너